너만을 사랑해 영원히 널 사랑해. 사랑에는 닮아간다는 사람들 말 그래. 네가 더 이쁘다며 귀엽게로 화내도 우리가 닮았다는 말이 그냥 좋았어. 내가 널 닮아간다는 것이 그냥 좋았어. 버릇 하나하나 습관 하나하나 말투 하나하나까지 다 우리 둘이 사랑하고 못다는 그 증거였어. 사랑하고 못다는 그 증거였어. 그다지 크지 않은 키 예쁘지만 슬퍼 보이는 깊은 눈을 가진 사람 평생을 지켜줄래 사랑인데 남들이 뭐라 했건 내 눈에는 착한데 뭘 내 눈에 천사인걸. 애도 섞인 말투와 해맑은 그 미소 하루쯤 못 볼 때면 끼니마다 전화 걸었어. 네 걱정뿐인데 이런 내 사랑에 감사하는 너를 보듯 행복을 느끼네. 그 언제까지나 재밌는 걸 좋아하고 화창한 날씨보다 비 오는 게 좋다고 빠른 노래보다 슬픈 사랑 노래를 즐겨 듣고 늦은 밤 집 앞에 보러 가는 걸 좋아하고 잠들 때 전화기로 불러달란 노래도 이름보다 많이 쓰던 나의 애칭도 네가 아니면 안 돼. 난 너 없이 못 살아 세상의 끝까지 또 하나만 지킬게. 그 언제까지나 사랑해. 처음 만난 그날처럼 널 사랑해. 설레었던 순간처럼 널 사랑해. 사랑해. 사랑해. 사랑해. 너 하나로 위해 난 행복을 꿈꾸고 너로 위해 난 사랑을 배우고 너 하나로 위해 난 날 떨리게 하는 낮은 목소리. 그에게 사랑받고 사랑 줄 수 있어서